이재용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월요일 아침 뉴스 이재용입니다. 32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제주 공항이 사흘째 마비됐습니다. 항공기 결항 사태는 오늘 밤까지 계속됩니다. 미국에서도 동부 지역을 마비시킨 기록적인 눈폭풍으로 20여 명이 숨지고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 세계에 몰아닥친 이상 한파는 북극의 찬 기류가 확산하는 이른바 폴라 보텍스 현상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늘도 맹추위가 계속되다가 오후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 쟁점 법안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주 전역에 몰아닥친 한파와 폭설로 제주 공항이 사흘째 마비됐습니다. 지난 이틀간 70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한 데 이어 오늘도 400편의 운항이 중단돼 3천여 명이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등 운항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박정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부터 폭설과 강풍에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가운데 현재 제주에는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8만여 명의 관광객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내 각 호텔과 리조트 등에서 이제나 저제나 날씨가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내 호텔 등에서의 투숙 여건이 맞지 않거나 숙소를 잡지 못해 제주공항에서 뜻하지 않은 노숙을 이어가고 있는 3천여 명의 체류객. 이들은 공항 대합실은 물론 복도 등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불편한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관광에 나섰던 한 관광객은 제주에서 태풍도 아닌 폭설에 발이 묶인 현실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따뜻하다고 해서 왔는데 서울보다 더 눈이 많이 온 거야. 처음 봤어, 올해. 서울엔 눈 이렇게 안 와서 몇 개 날리다가 그냥 녹아버리고 그거 한 두세 번? 올해 눈 구경 시켜댔네. 또 다른 관광객은 활주로 제설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공항공사의 시스템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설 작업도 미숙해가지고 유치원생이야, 제주공항은. 제설 작업에. 어린 애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인천공항 같은 데는 내리면서 다 녹고 있겠죠. 공항 체류객들이 삼시세끼를 공항 안에서 해결하다 보니 공항 안에 있는 편의점 식품류마저 모두 바닥났습니다. 폭설로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아 보급 역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숙소를 잡으려고 해도 객실이 없어 승객들은 사흘째 바닥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활주로 운영 중단을 오늘 오후 8시까지 연장했습니다. CBS 뉴스 박정섭입니다. 제주와 호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일부 학교의 개학 연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설 경보가 내려진 광주 지역은 모든 학교가 휴업에 들어갔으며 전남과 전북 지역 10여 개 학교들은 개학을 연기했거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3개 초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등 미국 동부 지역을 마비시킨 기록적인 눈폭풍이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폭설과 강풍 속에 20여 명이 숨지고 막대한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폭설과 한파는 미국만 집어삼킨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을 덮친 눈폭풍으로 워싱턴 DC에는 60cm, 뉴욕에는 68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는 1m의 눈이 내렸습니다. 94년 만에 가장 많은 눈입니다. 시속 100km의 강풍과 천둥, 번개까지 겹치면서 지하철과 버스는 완전히 멈춰섰고 항공기 만여 편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인 워싱턴 DC와 뉴욕의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인명피해도 커서 지금까지 20명이 눈길 교통사고와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습니다. 20만 가구가 정전피해를 받고 뉴저지주 일부 해안 지역은 바닷물이 범람했습니다. 괴물 같았던 눈폭풍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주정부와 시정부는 도시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교통통제와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여행 금지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 타고 돌아다니며 관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도로가 괜찮아졌지만 여전히 진출입이 불분명한 곳들이 있습니다. 미 동부 지역의 제설 작업은 쌓인 눈이 워낙 많은 데다 한파까지 들이닥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눈폭풍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네,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대만도 휩쓸어 대만 북동부 지역에서는 최소 50명이 저체온증으로 동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21명, 인접 신베이시에서 10명, 타오위안시에서 5명이 혹한으로 인한 저체온증 또는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폭설과 한파는 서울뿐 아니라 워싱턴, 베이징, 일본, 동유럽에도 들이닥쳤습니다. 북극 상공에 있는 영하 50도의 찬 공기가 지구온난화로 남하하면서 최강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폭설과 한파는 미국만 집어삼킨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 지역은 기온이 영하 48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대표적인 찜통 도시인 서남부 충칭에도 20년 만에 눈이 내리는 등 폐왕급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일본의 일부 도서 지역은 115년 만에 기록적인 눈이 내렸고 홍콩과 대만 등에도 한파가 들이닥쳐 수십 명이 동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유럽도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시리아 난민들이 폐렴과 동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극 대류권 상층부에 있는 폴라보텍스라는 찬 공기주머니가 세 갈래로 남하하면서 북반구 곳곳에 한파가 찾아왔다고 분석합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막 상승하게 되면 그럼 제트기름이 약해지면 그 한기는 못 막아져요. 북극 한기가 빨아내려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혹한이 닥치게 되는 거죠. 지구온난화로 오히려 혹한이 몰아치는 현상을 전문가들은 온난화의 역설로 부르기도 합니다. 태양열을 반사하던 빙하가 지구 온난화로 녹았고 대신 바닷물이 열을 흡수하면서 기온이 올라 제트 기류가 약화되면서 찬 공기의 남하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태평양 적도 지방에서 발생한 엘니뇨가 최근 약해진 것도 극한의 추위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김승재 실장입니다. 그 엘니뇨 세력이 지난 12월을 피크로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위상이 확 바뀌었어요. 쪽에 찬 공기 세력이 강해졌어요.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에서 김수진 리포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15년 만에 찾아온 최강 한파와 기록적인 폭설로 큰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북극에 머물던 영하 45도 선의 강력한 한기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면서 내륙은 냉동고처럼 꽁꽁 얼어붙었고 해상으로는 폭넓은 눈구름들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아침도 전북 임실과 충북 제천, 강원도 철원의 수온주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 서울도 영하 14.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는 좀 더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주와 전남 서해안 지역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 산간 지역으로 5에서 10cm, 그 밖에 제주와 전남, 충남, 전북, 서해안, 울릉도, 독도 지역으로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더 이어진 뒤에 오늘 낮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전국은 오늘도 종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도의 분포로 여전히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겠지만 그나마 어제보다는 5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서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번 한파가 마침내 물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남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의 진앙은 앵커리지 남서부에서 257km, 앵커포인트 서쪽으로 85km 떨어진 페드로만 인근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가 주말과 휴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이틀 연속 만나 지역구를 현행보다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253 플러스 47 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지역구가 늘어나고 통폐합이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10석, 충청이 2석 늘어나는 반면 여야 텃밭인 영호남은 각각 2석, 강원은 한 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군소정당 최소의석 보장제와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등은 장기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쟁점 법안은 주말 원샷법, 즉 기업활력제고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서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입니다. 제외 범위가 너무나 넓어서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와를 전체를 제외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 그 안은 저희가 좀 받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 여야는 최대 걸림돌인 파견법 등에 대한 협상도 남겨놓고 있어 쟁점 법안 처리가 2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결정합니다. 앞서 당무감사원은 지난 5일 재심에서 지난달 두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당초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유엔안전보상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등 관계 각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거론하며 대북 원유 수출 중단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몰래 멋대로 촬영했더라도 노출이 적거나 전신을 찍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면서 전통적 통념과 다른 법원의 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밤 11시쯤 단 둘이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가 붙잡힌 29살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검은색 레깅스와 긴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신체의 외부 노출이 거의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여성 몰카 58장 중 다리를 찍은 사진은 유죄지만 전신을 촬영한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입은 여성 사진에 대해 또 옆자리 여성의 노출된 허리를 찍은 사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로 처벌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면 모든 몰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초상권 등 민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법리에만 매달려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서울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그 처벌 범위를 매우 좁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는 게 되죠. 법원의 잣대와 달리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입법 취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입법으로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중국이 1년치 연봉의 최대 9배까지 제시하며 우리나라 반도체 전문가 빼각의 혈안이지만 우리 업체들이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1, 3, 5, 즉 1년치 연봉의 3배 5년간 보장, 1, 9, 5, 연봉 9배 5년 보장.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떠도는 얘기들입니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반도체 전문가를 빼가기 위한 제안들입니다. 실제로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부사장을 지낸 인사가 최근 반도체 컨설팅을 한다며 대만으로 가면서 업계의 인력 유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기 위해 중간 기착지로 대만을 이용하는 반도체 국공합작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에 S사에서 명예퇴직한 친구가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의 가족 생계를 생각하면 반대할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기업들도 고민스럽지만 이런 제안을 들으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하는 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인력 유출이 아직 광범위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중국행 대신 택할 국내 활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 확인을 도입한 신한은행이 중소 핀테크 업체 특허 침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찍어 전송한 뒤 은행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면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 창구 방문 없이도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국내 금융산업의 비대면 실명 확인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곧바로 특허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2014년 7월 신분증 사진 전송과 영상통화를 이용한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특허를 등록한 토마토 파트너가 신한은행에 특허 침해를 주장한 겁니다. 손혁진 토마토 파트너 대표입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몇 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한 거를 존중해 주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 뭐 핀테크를 하는 회사들이 희망을 잃게 하는 특히 신한은행 측은 앞서 지난해 5월과 6월 특허 사업화를 모색하던 토마토 파트너를 여러 차례 만나 비대면 실명 확인 관련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한은행 비대면 실명 확인 시스템 개발 업무는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인 신한 데이터 시스템이 맡았습니다. 신한은행 측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신분증이나 영상을 이용하는 방식이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고 그거를 지금 토마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폐화된 기술이라는 것이죠. 토마토 파트너는 앞으로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프랑스 서북부 칼레항에서 난민 수십 명이 영국으로 가는 여객선에 올라탔으나 경찰에 모두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500명가량의 난민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부두로 향했으며 최종적으로 50명가량이 영국행 여객선에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0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23만 6,300여 명으로 국민연금 시행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노후 소득보장 차원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하려는 국민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5주 동안 불량식품 제조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설에 소비가 급증하는 소, 돼지, 닭 등의 고기류와 조기, 도미, 조개류 등의 수산물, 비타민, 영양제 등 건강식품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등 총선체제에 본격 돌입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16명은 오늘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상견례를 하고 4.13 총선의 시기별 과제와 전반적인 진행계획, 각 선대위원의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어제 올해 들어 첫 만찬 회동을 하고 이번 주에 4.13 총선 공청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등은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소득과 자산, 주거, 건강, 고용,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빈곤을 함께 경험하는 다차원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재용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입니다. 정병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요 신문들 톱뉴스도 한파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공항에서 50시간 넘게 발이 묶인 채로 떼안인 노숙을 하고 있는 여행객들의 사진이 여러 신문 일면에 올랐습니다. 네. 한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과 중국 이런 지구촌 전반을 휩쓸고 있는데요. 빙하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주 여행객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중앙일보는 여행을 갔다가 2박 3일째 제주공항에 머물면서 종이박스를 구해서 깔고 자는 가족, 또 23일 오후에 비행기에 탔다가 5시간 넘게 갇혀 있었던 승객, 말이 안 통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 취업을 했는데 첫 출근을 하지 못한 20대 청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폭설이 내린 울릉도도 고립이 돼서 걱정입니다. 네. 울릉도는 지난 19일부터 계속 눈이 내려서 지금 130cm가 넘는 눈이 쌓였다고 하는데요. 겨울에 눈이 원래 많이 내리는 곳이어서 주민들이 충분히 대비를 했을 테지만 생필품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렇게 몇몇 신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겨레신문은 지난 2012년에 문화방송의 임원들이 증거가 없는 것을 알고도 파업 중인 기자와 PD를 해고했다는 기사 톱뉴스로 실었어요. 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MBC는 지난 2012년에 노조가 김재철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벌인 파업 도중에 최승호 PD와 박성재 기자를 해고를 했지만은 이후에 해고 무효 소송에서 두 사람이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또 아직 복직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때 MBC 경영진이 해고의 근거가 없는 것을 알고도 해고했다. 또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회사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발언을 핵심 인사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사는 2014년에 극우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 소속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를 녹취한 파일을 최민희 의원이 입수해서 공개하면서 해고자들을 즉시 복직시키라 이렇게 촉구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신문에는 그 호스피스 관련 특집 기사도 눈에 띕니다. 네, 경향신문인데요. 호스피스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의료시설 또는 의료행위를 말하죠. 경향신문은 사람답게 죽는 건 권리다라는 제목으로 일면 머릿기사를 올리면서 이 호스피스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통과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법 이름이 좀 기네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이런 법이 네.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돼서 잘 죽는 것도 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웰다잉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이제 생활 속으로 한 발 더 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문을 한번 그 2014년에 했는데 성인 1,500명 중에 집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현실은 반대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는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2010년 통계를 보면은 그 질병으로 숨진 65살 이상 노인의 81%가 병원에서 숨졌고 15%만이 집에서 숨졌다고 하고요. 또 특히 그 돌아가시기 전에 3개월 동안에 지출하는 의료비가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의 절반을 넘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편하고 비싼 연명치료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거기 경향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보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저성과자 평가와 관련한 기사를 국민일보가 실었어요. 네, 이 저성과 해고 기준인 일반 해고 지침이 고용노동부가 이제 확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나도 저성과자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객관적인 뭐 실적이나 이런 그 기준이 없으면 상대 평가를 가지고 해고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노동계는 그래도 정부가 이런 지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대량 해고는 불가피하다 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병희 기자와 함께 조간 주요 뉴스 분석해봤습니다. 네, 역대급 한파가 전 세계를 엄습했습니다. 북한 삼지연이 영하 37.5도까지 떨어졌고 아열대 기후인 대만에는 36년 만에 한파로 50여 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이번 한파는 북극 주변을 도는 제트기류가 약화돼 북극의 냉기를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인데 제트기류를 허물어버린 지구 온난화의 역습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제작 구성수 정영철 박지원, 기술 한광익 진행의 이재웅이었습니다. 잠시 뒤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정말 추웠는데요. 교계에도 따뜻한 소식보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많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측 총회장을 지낸 박성배 목사가 도박 자금 66억여 원을 탕진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같은 교단 목회자들이 박성배 목사의 교단 탈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단에 중대한 해를 끼쳤으므로 총회를 위해서 자진해서 1월 23일까지 교단을 탈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박성배 목사가 탈퇴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 비상총회를 열어 제명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도 성추행 의혹 논란을 겪고 있는 홍대 세교회 전병욱 목사에 대한 두 번째 노회 재판이 열렸습니다. 홍대 세교회 교인들은 전 목사를 비호하느라 방송사의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동료 목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황규철 목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황 목사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계획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씨가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들을 폭로한 탈퇴자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물어 고소했지만 검찰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그 가정 파괴범 또 사회적으로 벌떼 집단의 대상이 되는 가짜 목사 종교 사기꾼 이런 것이 머지않아서 곧 만천하에 그 실체가 드러나리라고 지금 확신을 합니다.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주장한 60대 한 남성이 절과 성당에 들어가 난동을 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타 종교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목사와 평신도들이 나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신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열려 일치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일치기도회 마친 이후에 제주에 있는 우리 가톨릭 또 개신교 여러 교파 간에 서로 만나서 좀 친교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주는 뜻을 따라서 공동으로 오늘 기도도 하고 협력하는 일이 지금부터 아마 시작되어야 생각합니다. 한편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 스승이자 지성인 신영복 성공회대학교 석좌 교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밀려들어가고 절망의 외침들이 온 사회를 압도하며 권력의 거짓과 폭력이 역사를 되돌려 놓고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다는 것입니까? 할인 예식에는 그의 제자들과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아쉬움으로 배웅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현 대표회장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한기총은 정기총회를 열고 단일 후보로 나선 이영훈 현 대표회장을 기립박수로 추대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와 함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순규 기자. 네. 먼저 이영훈 대표회장의 당선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영훈 목사는 당선 소감에서 자신은 원래 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목사의 당선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저를 우리 현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한국교회 신부름꾼으로 모순으로 함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앞으로 1년 동안 대표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된 이슈들로 굉장히 분주한 한 주였어요. 네. 근데 정학재 목사는 왜 사임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정학재 목사는 정기총회 하루 전 목요일이죠.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이유를 밝혔는데요. 예. 정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데 자신은 그런 짐들이 너무 무거웠다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목사의 후보 자격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정 목사는 해외문화교류협회라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표회장의 후보에 출마했는데요. 이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의 실체가 모호합니다. 우선 현재 사무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문화교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주소지가 서울시 수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소지로 가보니 해당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네.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단체가 있긴 있었는데 6개월 전에 없어졌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혹시 건물에 해외문화교류협회라고 혹시 있었는지 아세요? 보충인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 얼마나? 조금. 아,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없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단체 회원이 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큰 단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고 보기에는 회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네. 사무실도 없다는 것이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후보 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기종 대표회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인가요? 교회와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 교회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기총이 주로 해왔는데요. 예.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또 올해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질 텐데요. 정부가 종교계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7개 종단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측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이 단체의 공동대표의장이 올해는 개신교 차례라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행보에도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야기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일을 준비하고 한국교회의 소외된 약자들을 섬기는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은 세월호 문제도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사실 이영훈 목사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지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의도 순봉교회 교인들과 함께 안산의 재래시장을 꾸준히 방문해 그쵸. 안산 회복에도 앞장섰었는데요. 7번이 넘었었죠? 네네. 또 미수습자 가족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래는 네. 하나였던 한국교회 연합과의 통합 등 한기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영훈 대표회장의 2기 임기가 시작된 만큼 지금까지 쌓인 과제들을 잘 풀어내고 한국교회를 하나 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승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 화가이자 인상주의의 대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들을 세계 최초 또 디지털 영상으로 선보이는 전시회가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현장 이사라 기자입니다. 인상주의의 대가 클로드 모네의 400여 작품을 2D와 3D 영상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세계 최초 모네의 컨버전스 아트전입니다. 빛을 그림의 주제로 삼고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움직임을 작품에 담아내기 위해 힘썼던 모네. 빛의 색깔을 찾아낸 화가로 불리는 모네의 작품들이 디지털 기술과 만나 살아있는 예술로 관객들을 마주합니다. 모네가 모델이자 연인이었던 카미유를 애정어린 눈길로 표현한 작품과 그가 황혼 시절 매진한 루앙 대성당의 연작품이 돋보입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모네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성인들에게는 힐링을,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마네와 르누아르부터 후기 인상주의 화가 반 고흐와 고갱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 70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섬세한 붓길 하나하나가 모여 평온한 자연과 일상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선교사를 꿈꾸던 고흐가 화가로 전향하고 그린 뉘넨의 농가부터 신경증 발작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전 그린 랑글루아 다리. 이 밖에 성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리버만의 선한 사마리아인도 돋보입니다. 풍경으로 보는 인상주의전에선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풍경화를 그렸던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이번 주 개신교인이라고 주장한 한 60대 남성이 사찰과 성당에 들어가 불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인의 타종교에 대한 무례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번 사건으로 한국교회가 돌아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사건의 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이 신의 계시를 받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아, 우선 근본 일이 네. 발생된 거에 대해서 매우 한 기독교인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교회에서 다종교 사회에서 이웃 종교인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할지를 배웠더라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요. 특히 네. 또 저같이 학교에서 교수들이 이거를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데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해외에서 인도의 한 사찰에 들어가서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도 네.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교회가 프리모던, 모던,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소위 이제 전 근대적인 어떤 그 신앙관을 네. 가지면서 모던이나 포스트 모던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네. 자꾸 강요를 하다 보니까 아하. 거기서 생기는 일종의 큰 갭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당분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사실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실은 있습니다. 네, 계속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네. 더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네. 조금 전에도 교수님께서 이제 좀 대신 사과를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번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개신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그런 글들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에 보면 거의 개신교를 IS에 빗대어 비교를 하기도 하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단 말이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 예. 보면은 물론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전체가 지금 그렇죠. 근데 예. 바로 거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그쵸?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교회의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네. 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불교인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할지를 네.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회 교육 얘기가 나왔으니 네. 말인데요. 교회가 네.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글쎄요.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포괄적인데 어쨌든 우리가 종교인이기 이전에 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그 헌법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갖는 것이 예. 중요하고 그런 예. 맥락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 교회 내에서 건강한 기독교 시민 의식 고향을 위한 소위 말하면 이제 공적 신앙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든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네. 모든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좀 제대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교 교육이란 특정한 종교인이 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종교 교육이 아니고 예. 이웃 종교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고 그쵸.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네. 이웃의 많은 다른 종교인들과 어떻게 함께 대화하고 함께 네. 문제를 풀어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종교 문화 교육 예. 혹은 기독교 인성 교육 혹은 영성 교육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학교 교육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쉬운 거는 네. 기독교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을 신앙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우리 기독교인 만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만 너무나 강요하고 예. 강조하고 또 일반 학교 소위 말하면 국공립 학교에서는 아예 종교 교육을 네.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네. 좀 전향적으로 종교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으로 때로는 한국교회 전체가 칭찬받기도 하고요. 또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